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을 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페페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 박은주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만화를 보면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학생부터 선생님, 경찰부터 조폭, 그리고 삶에 지친 직장인들과 또 구직하기에 바쁜 구직자들도 나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명받는 직업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또는 만화에서 채식인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으시죠? 그만큼 한국에서는 아직 채식인 그리고 채식 문화가 크게 조명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채식연합에 따르면 한국에는 전체 인구의 약 2% 미만만이 채식 인구라고 들었습니다. 점차 그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채식 인구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보편적인 취향이 아니다 보니 한국 대중매체나 문화 콘텐츠에서도 아직 적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4, 5회에 출연한 육시님께서는 미국 만화 캐릭터 리사 심슨이 채식주의자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대중들이 보는 만화에 채식인의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만화 심슨에서 리사 심슨 채식주의자가 되다 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로는 지난 4, 5회 채식인의 회식자리 대처법에 함께 출연해 주셨던 육신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식인 육신입니다. 육신님이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닉네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여러분께요. 오늘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요.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무보수잖아요. 그래서 이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사실 저번에 녹음 마이크 음질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육신님을 위해서 종로 3가에서 믹싱 기기와 마이크를 구매해서 좀 나아질 걸로 기대되는데요. 혹시 육신님께서는 지난번 녹음했던 팟캐스트를 집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뭐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거나 등등. 일단은 방송 출연하고 저의 지인분들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안 들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대체. 연기는 그게 뭐냐. 발연기. 네. 발연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네. 또 이렇게 한참 이제 악플들을 얘기하다가 근데 네가 왜 이런 방송에 나갔냐. 육식인인데. 네, 육식을 너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애가 왜 채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연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선명한 목소리로 또 가족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육시님께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화 캐릭터 리사 심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리사 심슨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아. 영어로 말하면 더 심슨이죠. 한국어 번화는 심슨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만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심슨 가족은 미국 폭스TV에서 제작을 했고요. 1989년부터 시작이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방송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최장수 시즌제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게 방송을 되고 있는데, 네. 이 심슨 가족이 최장수 시즌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 글쎄요. 아, 제 생각에는 심슨이라는 그 만화가 시사 풍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좀 부조리한 사건이 없다면은 그런 시사 풍자적인 만화가 인기를 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 만화가 더 힘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것도 일부 뭐 포함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화라서 주인공들이 늙지 않습니다. 오! 늙지를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리사 심슨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요. 네. 아직 몇 살인 거죠? 30년 동안 8살 남겠습니다. 8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터팬 만화 같은 거네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 성우들 같은 경우도 목소리 관리를 잘하니까. 어. 예, 30년 동안 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성우분들이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심슨 만화가 그럼 종용되게 되겠네요? 글쎄 모르죠. 모르는데. 네.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헉! 그 리사인가 바트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 네, 오늘 그 출연하실 그 선생님이요? 아니요, 오늘. 지렁이 편에서. 아,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분인지 하여튼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예 그분은 목소리가 없는 역할로만 만화에서 그려지는 걸로. 어머. 그니까 나오더라도 목소리가 없는. 잠깐 등장을 하고, 네, 배경으로 빠지는, 네, 그런 역할로. 예. 헉,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라. 신기하네요. 아, 그런데 이 심슨 가족 만화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며칠 봤는데 심슨 가족이 다루는 내용이 사회 비판적인 블랙 코미디가 많아서, 그리고 사실 그들만의 유머, 미국식 유머가 많고 하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 만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이끌 수 있는 데 중점을 둔 성인용 만화. 아, 여기서의 성인용은 그 19금 성인용이 아니고 어른을 위한 만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기 심슨 가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생활상을 심슨 가족 다섯 식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호머 심슨, 어머니 마지 심슨, 그리고 큰아들 바트, 둘째 딸 리사, 그리고 막내 매기. 이렇게 심슨 가족이 가상의 마을 스프링필드를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미국 사회와 국제 정세를 풍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은 매 오프닝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심슨 가족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3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30년이 좀 안 되는 세월 방영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오프닝에 나오는 TV가 아날로그 TV였어요. 아, 지지직거리는 그.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TV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혹시, 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스프링필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회사 이름인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마을 이름인가요? 네, 마을 이름입니다. 아, 마을 이름이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국에 스프링필드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따로. 실제로? 예, 있는데 여기와는 다른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 지형을 배경으로 하진 않았고, 네, 그냥 이름만 따와서 뭐 거기를 생각하고 엄두에 두고 여기서 제작진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만 동일하고 딱 그 지형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스프링필드가. 그런데 심슨 만화를 언제 처음 보시게 된 거예요? 제가 심슨을 처음 본 거는 2008년경에 처음 봤어요. 아, 대학생 때? 모르죠. 나이가 더 젊다는 생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부분이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느껴지셨나요? 뭐 앞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풍자 패러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시사 풍자 같은 거를요? 시사 풍자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패러디에 대한 부분. 아,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은, 네, 정말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패러디 된 부분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마다 기가 막히게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슨의 팬들이 주로 선호하고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심슨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네. 저희 한글 자막 중에서도 네. 내용 설명 일부 같이 되어 있는 자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자 내용이 네. 뭐였고 패러디의 원본은 뭐였고 이런 거를 자막에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해가 깊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막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은주님은 영어로 보시던데요? 영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슨 가족이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큰딸 리사 심슨을 채식주의자라고 제작진이 택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대요. 그 리사 심슨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키피디아를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리사 메리 심슨은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머랑 마지의 딸이고 오빠 바트가 있고 동생 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살로 스프링필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영리하면서 환경에 관심도 많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들이 못 말리는 행동을 하면은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 뭉친 아버지 호머나 아니면 오빠 바트 심슨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슨에서는 사고뭉치가 큰 사고뭉치 아빠 그리고 작은 사고뭉치 바트가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리사 심슨이 처음부터 채식주의자로 등장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되게 된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채식주의자가 되는데요. 아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리사 심슨은 계속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제가 미리 좀 봤는데요. 스토리가 약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채식인이었던 리사 심슨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설명,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채식주의자가 된 이후에 가족과 학교에서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연한 기회에 폴, 린다, 맥카트니를 만나게 된 배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리사 심슨이 비채식인이었다가 채식인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부분까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슨 가족이 놀이공원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동물들을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족들이 어린 양을 보고 상당히 귀여워하고 특히 리사가 이제 어린 양을 굉장히 귀여워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Oh, you are so cute. Yes, you are. You are. I just love you.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에서 때마침 양고기가 나옵니다. 양고기? 네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양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리사는 아까 캐릭터를 좀 말씀드렸지만 모범생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본 양이랑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양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I can't eat this. I can't eat a poor little lamb. 양과 교감을 나눈 그때 양고기를 먹는 그런 설정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을 먹지는 못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인 마지 심슨이 하는 얘기는 돼지나 소 같은 다른 고기 요리를 해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음흠. 그리고 철없는 아빠와 아들은 왜 고기를 안 먹지? 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면서 동생 그리고 딸을 좀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음흠. 그 장면에서 이제 리사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리사 심슨이 동물 체험 농장 같은 데서 어린 양과 교감을 하는 것을 계기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네요. 리사 심슨이 아주 귀여운 어린 양을 쓰다듬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때 어린 양이 리사 심슨의 얼굴을 핥으면서 눈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때 네. 리사 심슨이 You are so cute 이러는데요. 비슷했나요? 네, 똑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리사 심슨이 은준이랑 좀 캐릭터 비슷합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네, 좀 똑부러지고 좀 이런 면이 비슷하고 네. 근데 이제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리사는 좀 사회성이 없죠. 아, 사회성. 네.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성대면서 성공했고 이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요. 리사 심슨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가령 일단 리사 심슨은 어린 양을 통해서 처음으로 동물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후에 식사 자리에서 교감을 나누었던 동물이 딱 그 동물성 식품을 보자마자 생각이 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보이고, 또 세 번째 의식의 변화는 스테이크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동물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이런 거 연상시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채식인이 되기까지 일부분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교감이 다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육신님은 혹시 동물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할 기회가 있었나요? 뭐 개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다고 하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뭐 저희가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8년 전 맞나요? 오 지금 젊은 척을 하시는 건데 네. 네 어쨌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잃어버린 개를 집에서 잠시 키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 개를 되게 그러니까 애기였어요. 그 개는 그래서 주인을 찾는 그날까지 있다가 한 달 반 정도를 저희 집에 있었어요. 네. 그 개가.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까지는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오 무서워하셨어요. 네, 그 개가 아무리 작고 뭐 귀엽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개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물을까봐. 네, 뭐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무서웠고, 네. 그냥 뭔가 그렇게 생명체가 나랑 다른 생명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을 때도 저녁에 저는 막 소파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소파에 완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리고 막 격리돼서 다른 방에 가두라 그러고 막 그 쇼를 했었어요, 진짜 혼자서. 그 다음날 이제 계약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가 없는지 살피고 준비해서 나갔었어요. 네, 너무 무서워서. 네, 근데 좀 생각이 짧았죠. 왜요?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사람이. 나 개 무서운데. 오, 개와 1대1로 조우하시는 거군요. 네,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뭐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는 제가 문을 이렇게 꼼꼼히 열고 들어가 봤어요. 하더라고요. 네, 쿵떡. 그러니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걔가 막 와서 짖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우리 집인데 꼭 남의 집 들어온 거냥 문을 조금씩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그 걔가 어디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걔가 더 무서웠던 네. 거네요. 근데 저도 네. 저도 무서웠는데 그 네. 걔는 더 무서웠던 거죠. 가뜩이나 이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어제 처음 온 집이었는데 네. 조용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웠던 거죠. 자기를 뭐 해칠 수도 있고 예, 때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아 너무 막 미안한 생각도 들고 뭐 측은함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걔를 두 손으로 이제 들어와 이제 안아봤죠. 네. 처음이었습니다. 어땠나요? 따뜻했나요? 제가 개를 그 생명체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심장박동 네 이런 것들 그니까 개는 그 월간에 보였어요. 지나가다가 개한테 발길질을 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네 근데 얘도 하나의 생명체고 네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내가 지금 얘를 해야겠다. 그래서 떨고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떨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안아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다 오면 저는 주로 사람이 좀 없었어요 그때. 네. 그 겨울하고 봄방학 사이에 있고 잠깐 학교 나가는 사이에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 걔 맨날 안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그래서 TV도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네. 농구 대잔치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농구... 나오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농구 보면서 네. 네. 뭐 제가 해설도 하고 적적한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정이 들어와가지고 네.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돌려주는데도 뭐 가족들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저 혼자 눈물 뚝뚝? 눈물 뚝뚝. 어떡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은근 슬픈 이야기네요. 네, 좀 슬픈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려움을 공감했다는 것이었어요. 네. 나만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 개도 두려워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두려움을 공감했다는 것부터 교감이 시작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서로 직접적인 스킨십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호감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개를 손도 못했어요. 개한테 이렇게 뭐 터치라는 거를 그때도 처음 해본 거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저도 뭐 어른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네. 어릴 때니까 어른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혹시 네. 강아지에 대한 교감이 있으셨는데 그 전후에 개고기를 네.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에 아니면 후에?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네. 그러면 교감을 나눈 건 그 순간이고 네. 그 개고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형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사실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어릴 적에 개와 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개고기는 먹지 않더라고요. 아, 요즘 돼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남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달라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 출장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잠깐 비어서 저희 동료와 출장 간 동네의 시장을 잠깐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의 옆에서 길을 걷던 저의 동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하얗게 질려서는 손가락으로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던 그 닭장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닭장에는 비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있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놀랍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뭐 닭장이나 어딘가 비둘기를 좀 가두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길 가다가 먹는 꼬치 있죠. 네. 오뎅이랑 같이 파는 꼬치가 닭꼬치 같은 거? 예. 닭꼬치가 닭이 실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비둘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라는 게 뭐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먹는 고기로 취급받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국은 비둘기를 먹는 고기로 취급을 받는 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아시는 사례 중에 외국에서도 먹는 고기와 먹지 않는 고기가 한국과 좀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달팽이 요리가 좀 유명하죠.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루에는 기니피그 구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기니피그요? 네네. 오. 한국에서도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 아시는 분도 이렇게 키우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귀엽더라고요, 굉장히. 오. 근데 이 사람들은 귀여워서 막 옷도 입히고 그러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 그러면 그런 그 애완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페루에 가면 좀 놀랄 것 같네요. 그렇죠. 많이 놀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를 안 먹잖아요. 네. 네. 이제 뭐 돼지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다 먹는 걸로, 먹는 동물로 규정을 하는데, 이건 좀 반대 사례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듣다 보니 먹는 동물과 먹지 않은 동물을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에서 학습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천적으로 소나 돼지는 먹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명마다 먹는 동물과 먹지 않은 동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학습된 결과 취향이 좀 달라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리사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리사도 양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기 전까지는 양을 먹는 동물로 규정했다가 교감 이후에 양을 먹지 않는 동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걸로 보아서 이 점이 참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 같아서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만화 심슨 가족을 통해 바라본 채식주의 2편에서 계속됩니다.